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업글 인간이라는 표현을 소개했었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또 작년의 나와 비교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따뜻하고 진실한 그러한 교회,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재미있고 또 영적이고 또 보람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풍성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 생명 있는 삶, 건강한 삶,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2월 한 달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그리고 작년보단 올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풍성한 삶이 뭡니까? 어제보다 더 풍성한 삶, 작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풍성한 삶이라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가 풍성한 삶인지를 규정해야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어떻게 누릴 것인지 그걸 판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의 기준이 아마 나름대로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도 내가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 뭐 표현은 안 하셨어도 마음속에 아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좀 더 풍성할 텐데, 그런 마음들은,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가지셨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내가 뭐가 있다든지, 아니 내가 뭘 잃었다든지 그렇다 하면은 풍성하다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아 풍성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뭘 가지면, 아니 풍성한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가지면 풍성하다고,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예,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이면 다 행복하고 풍성해질 거다. 아마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또 기왕이면 명예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자리,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쾌락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내가 돈이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또 뭐 권력이 있고 쾌락을 누리면 아 나는 좀 행복해, 아 난 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 우리 사회가 행복이라는 것과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느 자동차 회사의 TV 광고 시리즈 혹시 아마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요즘 시리즈로 광고가 나옵니다. 2020 성공에 관하여라는 그런 시리즈로 광고하시는데 이런 광고 있죠. 아들이 뭐 유땡땡인가 뭔가 하는 개인 방송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개인 방송이라고 뭘 하는데 엄마가 생각할 땐 저게 돈이 되는지, 저렇게 하면 TV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제대로 살는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죠.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탐탁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아들이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받고 그 집에 다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착해서 그 어머니가 밖을 내다보니까 아들이 차에서 텅하니 내리더니 걸어온단 말이죠.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화색이 그냥 확 돌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는 싹 지나쳐서 그 아들이 타고 온 차를 보면서 성공한겨? 여러분 광고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2020 성공에 관하여 그 광고는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이 정도 차를 몰면 성공한 거 아니냐?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것만이 성경의 어떤 풍성한 삶의 또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중요한 게 뭐죠? 건강. 특히 우리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건강. 그러지 않아도 요즘 뭐 홈쇼핑을 보면 아침 시간 되면 늘 나오는 게 있어요. 약 광고합니다. 그렇죠? 약 광고. 아닌가요? 아침 아닌가요? 아, 저만 보나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 영양제, 무슨 약 광고 이런 거 많이 해요. 아유, 이거 뭐 그냥 다 드러났네. 죄송합니다. 약 광고하고, 그 다음에 또 TV 보면은 연예인들 얼마나 막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습니까? 이 건강, 외모. 이게 사실 사람들이 내가 저 정도만 되면 아, 내가 뭐 몇 년만 더 젊으면 아,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아, 잘생기고 예쁘면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같은 광고 있죠. 이 자동차 회사에서 2020 성공에 관한 시리즈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광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남자가 어떤 남자가 피트니스 클럽에서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왜 달리는가? 자기의 신체 나이를 작년에는 42, 올해는 35, 지금은 28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신체 나이가 얼마나 젊어질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막 기대하면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을 탁 잡아주잖아요. 그때 그 엘리베이터 타시던 아주머니가 그 잡아준 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고마워요, 총각. 이러니까 이 남자가 얼굴이 화색이 확 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이, 그죠? 조금 더 젊으면, 조금 더 잘생기면 아 이게 행복한 건데,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광고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쾌락도 누릴 수 있고요, 권력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더 찾을 수 있죠. 또 외모도 바꿀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나요? 돈 있으면 죄도 없고 돈 없으면 그게 죄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뭐가 행복이고 뭐를 가지면 성공한 삶이고 무엇을 갖고 있으면 더 풍성한 삶인가,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실제 기사를 찾아봤어요. 돈은 엄청 많은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재벌들이 있습니다. 6명을 소개했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H그룹의 회장인 고 정땡땡 회장님, 55세 재벌인데, 재벌 회장인데 자살하셨어요. 현대알루미늄 회장 고 정땡땡 회장님, 이분은 조금 기간이 됐는데 이분은 45세 때 자살하셨습니다. K기업 회장이신 고 성땡땡, 이분은 최근에 자살하셨죠. 64세에 자살하셨습니다. S그룹 회장 막내딸 이땡땡, 26살에 자살했어요. 이 재벌 이 막내딸이 당시 가졌던 그 재산 총액이 시가로 2천억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2천만 원만 있어도 감지덕지한데 2천억이니,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살을 했답니다. 그것도 꽃다운 나이 26살에. S미디어 사장 고 이땡땡 46살에 자살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손자래요. 재벌 3세예요. 왜 이렇게 그렇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쩌면 사람은 돈이 많고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지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그게 사람이 갖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기쁨도 주고요.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돈 많은 재벌이나 또 미모에 또 잘생긴 그런 유명세를 가진 연예인들이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잠시 멈칫하죠. 왜 그럴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것이 있으면 풍성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그러한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말 하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니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안 받는 줄 알고 이거 내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제 예를 들어서도 확실히 복 받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는 새로운 뉴스도 아니죠. 저처럼 경찰서 유치장에 하룻밤 갇혔던 비행 청소년이 예수님 믿어서 모범생으로 거듭났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대학 입시에 떨어졌던 재수생이 예수님 믿어서 연세대 경제학과, 그것도 성적 장학생으로 전국 0.1% 들어서 합격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 받습니다.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월 사례금 100만 원 받던 목사였습니다. 부교역자 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외국 유학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있을 때 허리 아파서 2년 정도를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여러분도 늘 저보면 꾸부정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 하겠나 그런 걱정 아닌 그래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도 예수님 믿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복 받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간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복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간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맞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분들은 근데 난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런 복 못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좀 더 잘 되고 좀 더 출세하고 우리 자녀들 조금 더 나아지는 거 기대하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박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냥 박해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죽음의 경각에 목숨을 부지해하는 그런 위험을 당한단 말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만하고 심지어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 같은데 오히려 복을 받고 잘 되는 경우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 듭니까? 이게 뭐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받는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 그것이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그렇다면 그와는 다른 모습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쾌락 누리면 건강하고 미모 있고 잘생기면 그러면 그것이 풍성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메시지 말고 아니 그냥 내가 이거 더 있으면 이거 더 누리면 내가 풍성한 삶인데 생각하는 거 말고 잠시 이 세상의 메시지나 우리 자신의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받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풍성한 삶,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게 풍성한 삶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그런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1차적인 복이 아니라 그건 부산물이라는 거죠. 부산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복을, 예, 그게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산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경험될 수도 있고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가장 1차적인 복,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고 구세주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보혜사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에게나 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요 풍성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풍성한 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적어봤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영적으로 눈먼 날을 볼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저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어려서부터 체험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버렸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고 폐암으로 이제 임종하시기 한 얼마 전에 마지막 화해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를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것을 잠시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누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인생을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 자꾸 불러보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자녀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5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그 나무로부터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되고, 그 붙어 있게 되면 그 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대추나무가 있잖아요. 대추나무 가지가 대추를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가지가 떨어져 있다 보세요. 말라 있다, 죽어 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맺는 열매.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면 또 내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맺는 것이 열매고, 반대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맺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없다. 이 말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변화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므로 나한테 일어나는 변화들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생명이요 풍성한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곧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곧 풍성한 삶의 열매요. 그 자체가 풍성한 삶의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열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대략 한 67번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열매라는 단어가. 그런데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내가 가던 삶의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 방향으로 내 뜻대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돌아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려고 살아갑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개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를 예수님은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회개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풍성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찰서 유치장에 하룻밤 갇혔다가 모범생으로 바뀌었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전에 부흥회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중에 예화로 자주 나오는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인 록펠러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은 증거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소개합니다. 실제로 록펠러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갑부였답니다. 죽을 때 이 록펠러의 재산은 미국의 전체 그 자산의 1.53%를 가졌대요. 여러분 1.53% 얼마 안 갔지만요, 한 사람이 미국 전체 모든 그 재산의 1%를 가질 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아마 우리나라 재산의 0.00001%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그만큼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된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뭐라 그럽니까? 록펠러는 어려서 가난할 때부터 십일조를 해야 된다고 배워서 십일조를 했다 그러죠. 또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서 맨 앞줄에 앉아서 정성껏 예배 드렸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하자는 일 거의 대부분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사실은 이 록펠러는 예수님 믿어서 복받았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1870년에 록펠러가 석유회사를,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대요. 이 석유회사를 만들었으니 석유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이 석유를 많이 팔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매수를 합니다. 돈 주고. 그리고 이 석유를 이제 철도로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도회사에게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 거래로 그 운임, 그 원유를 옮기는 그 운임을 이제 깎고, 그리고 뇌물을 써가지고 상대 회사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석유 사업의 90%에서 98%를 이 록펠러가 차지했대요. 대단하죠? 그러니 부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뇌물을 쓰고 국회의원은 매수하고 다른 사람 못 살게 하고.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회사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임금 주지 않고 임금 깎아버리고 형편 없이 떨어뜨리고. 그러니 노동자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1913년에 미국에서 러드로의 학살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대요. 한 탄광이 있는데 이 탄광에 콜로라도주의 한 탄광에서 9,000명의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이제 광부 일을 하는데 이 광부들이 파업을 했대요.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힘들고 돈은 제대로 안 주니까. 그런데 파업을 하니까 이 고용주가 무장 병력을 보내고 광산 경비원들 출동하고 민병대를 통해서 그 광부들이 사는 천막촌을 기습했답니다. 그래서 기관총을 난사했대요. 그래서 그 가족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한 50여 명을 죽였답니다. 그 회사가 누구 걸까요? 예, 록펠러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록펠러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면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록펠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면을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나마 이 록펠러가요, 말년에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선가다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대요. 양면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뭐 회계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한 정치가는 그나마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조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성공하면 그것으로 예수님 믿어서 복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까지 가던 삶의 모습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해서 돌이켜서 그 다른 길로 가셔서 그런 삶을 사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빛의 열매라는 표현도 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있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열매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게 되는 열매, 빛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 표어처럼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면, 록펠러처럼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지 않아도 내가 작은 그 사랑의 표현을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면 그것이 곧 빛의 열매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삶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열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 속에서의 성품과 관계 속에서의 인격적인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또 충성하는 것, 절제하는 것, 온유한 것, 선을 행하는 것, 다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성품적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이 혹 누군가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아내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풍성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마저도 아담이 이용했던 그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것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것으로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신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참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신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들을 볼 때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내신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좋은 차 몰고 온 아들을 화색이 돌아서 반기는 어머니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따라서 맺어갈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변화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로 날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